예, 오군. 아, 원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우리 그 한국의 주기형님이 새로 나셨죠, 그죠? 그래서 새로 22분의 주기형님이 이제 새로 나셨고 그 중에서 투표권을 교황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지신 주기형님들은 이제 125분이시랍니다. 총 213분의 이제 주기형님이 현재 계시고요. 서울대교구 호장이신 염수정 주기형님께서 이렇게 축기형으로 지난주죠? 예, 이렇게 서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주기형님 이후에 이제 정진석 주기형님 그리고 이렇게 김수환 우리 그 염 주기형님까지 이렇게 세 분의 주기형님이 계세요. 이게 한국교회 모르겠습니다. 교황 선출권과 피선출권이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발언권이다 보니까 예, 한국교회 위상하고도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한 그 작은 실천들 사실은 계속 중요하긴 한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주기형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고 해서 그래도 다시 소식은 일단 여러분들 뭐 인터넷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신자분들 하느님한테 기도드렸더니 들어주신 경험들 있으시죠? 예? 예. 한 번도 없다 손들어 그러면 좀 그렇겠죠? 예. 예.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하고 들어주셨는데 들어주셨나? 라고 정작 기도드린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들어주셨어도 그걸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준 건 남아요. 들어준 거는 잘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이거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특히 어릴 때는 더 그래요. 이제 우리 뭐 집에서 기르던 개가 안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죽었다고 냉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예. 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건 뭐든지 하느님한테 맡기고 기도해라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느님한테 기도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도 하느님한테 이것 때문에 기도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되고 나서 어느 자리에선가 이렇게 자랑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뭐가 됐든지 간에 하고 싶은 거를 본인이 한 30% 정도 모으면 나머지는 이제 부모님이 채워주셨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 자랑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 툭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제가 기도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근데 부모님은 걱정을 하고 사셨구나 이제 그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아버지도 이제 회사 다니시고 나서 25년이 넘어서 이제 그 우리 한국 분들 이제 자기 집장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도 25년이 넘어서 이제 사실은 집장만을 하셨고 그 전까지는 뭐 계속 전세 월세 뭐 이렇게 저도 다닌 기억이 납니다. 방 한 칸짜리 집에서도 살아본 적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한 번도 근데 가난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은 계속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가난한 삶 대신 가난한 삶에도 실망하지 않고 또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저는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부모님이 늘 하느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하느님께 청하지 않아도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 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뭐 차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러니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라는 식으로만 만약에 자녀들에게 늘 자신의 모습을 비춰준다 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을 가난했었던 기억만 가지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본인이 충분하게 경제적인 경제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계속 본인이 어릴 때 가난했었던 기억만 가지고 또 관심은 돈에만 가게 돼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 한다면 자녀들은 결코 본인이 가난했었다는 기억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저 자신이 그랬어요. 예. 그렇게 많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예. 한 번도 누구랑 비교해서 못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김신부님이랑 이신부님이랑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서로 안 맞아요. 근데 두 분 다 선교사로 10년을 이상 몽골에서 사시고 나서 저한테 해주셨던 단 하나의 그 저기는 일치된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통장에는 돈 세지 말라고. 예. 내한테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걱정하고 하면은 결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지금 아직 한 번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금을 나가 저 공식적으로 모금을 나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확인 안 하고 우리 저기 경리한테 확인시켜요. 경리한테 확인시키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슨 뜻일까? 전적으로 내가 하느님한테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늘 저 스스로에게 이제 시험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몽골에 초창기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몽골에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또 지금 가뜩이나 외국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셨던 체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옷이 열 벌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오늘 중국 음식 먹을까 유럽 음식 먹을까 한국 음식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게 먹을 거 입을 거 때문에 하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 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을 게 있나 없나 하는 고민이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강하게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하게 얘기가 가능한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습니다. 가난했지만 하느님께 의지해서 사셨고 그래서 제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았던 하느님께서는 나를 채워주고 계시고 당연히 도와주는 거 아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느님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본 적은 없지만 항상 습관처럼 제가 하는 말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항상 습관처럼 하는 이 말이 하느님께는 충분히 기도로 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꿇어 앉아서 저는 기도해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깨닫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성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신앙인으로서 당연하게 하느님께 구했을 때 받았던 체험들이 각자에게 있지만 그것을 나누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 체험을 가뜩이나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과 나누고 전해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지만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하는 부분들은 내가 하느님의 구원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라고 자신의 마음을 신경,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나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들이 아니라 신경 써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경 써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짓눌려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구원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구원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느님께 청하고 청했던 것을 받았던 기억들, 체험들을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지 못한 것들만 기억이 남는 게 사실이에요. 분명히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안 주셨지? 안 준 것들은 끝까지 기억납니다. 예.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가 하느님께 청했던 것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는 증거자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앉아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요 복음을 읽고 기도하고 들어준 적 있나. 기도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줬던 것들이 몇 개 떠오르더라고요. 예. 특별하게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 그 순간에 제가 도저히 제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느님께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셨던 그런 역사들이 몇 가지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구나라는 기억,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신자분들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듣는다 한다면 다른 어떤 얘기도 아마 들리지 않을 겁니다. 당장 지금 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짓눌려서 하느님께 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기시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하느님 구원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랬을 때에 아마 제가 아무런 고민 없이 부모님께 의지했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또 하느님께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그것을 들어준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체험들을 또한 자녀와 가족들과 가까운 애들과 나누고 있는 스스로를, 신앙인으로서의 스스로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들을 또 내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